everybody 그 누군가가 넘어온 적 눈은 감는 You bad, bad, bad boy You so bad, bad, bad. 당당하게 넌 Might need me, Mr. Rock this world.